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7살에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그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9살에 어머님이 사망하셨고 22살에 퍼블릭 어피스로 선거에 출마했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직장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26살에 사업의 동업자가 죽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요. 그 후에 신경쇠약으로 많이 고생했다고 합니다. 29살 주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도전했는데 정당으로부터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36살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41살에 4살짜리 아들이 죽었고요. 45살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습니다. 47살에 부통령 후보로 대통령과 같이 일원했지만 대통령이 낙선하는 바람에 본인도 같이 떨어진 거예요. 49살에 다시 상원의원으로 도전했다가 또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50이 될 때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참 인생 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정치인으로 그래도 포부를 가졌지만 계속해서 거의 매번 낙선을 한 겁니다.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50세에 그가 한 말이 참 유명한 말이 있어요. I will do my best no matter what. And someday my chance will come.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아무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1세, 1861년에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그렇게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아브라함. 어떻게 정답이 세웠나요? 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 하나를 뽑으라면 꼭 손꼽히는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보통 거듭되는 실패와 별로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낙심되어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지는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미국에서 이 노예를 온전히 노예 제도를 다 폐지시키는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저는 오늘 충분히 상황적으로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2018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마지막 예배이고요. 또한 느헤미야 강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이제 새해부터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서 원래 느헤미야 시작할 때 금년 말로 마지막을 마친다고 이렇게 약속드렸는데 중간에 약간씩 스킵하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하여튼 오늘 느헤미야 강해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네, 느헤미야서 13장 3절과 13장 4절을 그냥 쭉 성경으로 읽어보면 언뜻 보기에 그냥 곧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지만, 3절과 4절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 13장 6절에 보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가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여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몇 년이라 그래요? 32년. 2장에서는 20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년이 흘러간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하고 그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서 같이 부흥 집회하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 봉헌식도 같이 같은 해에 다 한 거예요. 그게 바로 BC 444년에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 성벽 봉헌식 내용까지 같이 나눴죠. 그런데 이제 오늘 13장에 와서 시간이 지금 벌써 흘러갔는데 12년이 흘러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의 옆에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거하고 있다가 그의 이제 그 총독으로서의 그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시 페르시아 그 왕궁으로 수산궁으로 돌아간 상태예요. 아닥사스다 왕 이제 왕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며칠 후에 나에게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렇게 말했죠. 한국말로는 며칠 후라고 번역이 되어서 어뜻 보면은 some days later라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after some time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더 맞는 번역인데 며칠 후가 아니라 several days later가 아니라 몇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예요. 학자들은 바로 요 시간을 2년 정도 지난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다가 페르시아 왕궁으로 와서 2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왕에게 청원하여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예루살렘 총독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탁을 허락받아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2년 동안 공백 기간을 갖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또 기명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한번 여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 백성의 제사장 엘리야십,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즉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 뜰에 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방을 갖추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을 갖추어 주었다라는 말은 성전 뜰 안에 있었던 여러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들을 헐어버리고 하나의 큰 방을 만들어서 도비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도비야가 그 방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야가 누구예요? 에? 도비야는 지금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야 성벽 재건할 때 계속해서 방해했잖아요. 못 지켜.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십이 유다 백성의 대적이었던 도비야에게 성전에 있는 방들을 큰 방으로 만들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도비야를 도리어 지금 성벽 재건을 방해했고 유다 백성들의 대적 역할을 했던 이 도비야를 지금 성전 안에 뜰 안에 있는 그 큰 방의 관리자로 세웠다는 이건 우리가 화가 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을런지 대충 감이 잡히죠. 2년 동안 느헤미야가 공석에 있었을 그때에 지금 엉망으로 다시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2년 동안 페르시아 왕궁으로 가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예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서 있죠. 그때 엉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셨어요. 저희가 말라기서 1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천천히 읽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계신가를 한번 느끼면서 읽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가 성경을 쭉 읽을 때 말라기서 이 내용을 읽을 때 가장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렬하게 느껴지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솔직하게 나 너희가 드리는 제사 안 받고 있어. 가증스러워. 누가 그냥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떻게 유다 백성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그들의 대적 도비야에게 그 성전 뜰 안에 있는 그 방, 큰 방을 내주올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뭐였는가? 왜 이렇게 변했는가? 느헤미야 13장 4절 보면은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연락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연락은 전화 연락했다는 그 연락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 he was related to 도비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친척 관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비야는 원래 암몬 사람이었지만 그의 피에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여튼 먼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쇼킹한 메시지가, 쇼킹한 내용이 13장 2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삼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삼발랏이 누구였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대적자의 우두머리였잖아요. 사마리아 총독, 사마리아 지역 총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지금 삼발랏의 사위가 되었대요.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도비야는 친척지간, 지금 삼발랏은 사돈지간. 이게 유다 백성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갖고 있었던 관계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 뜰 안에 있는 큰 방을 내주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볼 수 있죠. 한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는 삼발랏과 도비야가 엘리야십을 아주 협박할 수 있어요. 위협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워낙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겉모술수가 뛰어난 자들이니까 또 아주 그냥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빠뜨려서 출협에 빠뜨려서 어쩔 수 없이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엘리야십이 그냥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냥 쉽게 타협했을 수도 있어요.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하여튼 유다 백성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은 유다 백성의 대적이었던 도비아를 하나님의 성전에 그 뜰 안에 있었던 큰 방을 만들어서 관리인으로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유다 백성들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외의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레인들은 원래 자신들의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성전세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비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도비아가 완전히 이 유대인들 생활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레인들이 성전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도미노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자연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지금 레인들도 다 떠나가고 있구나 하면서 십일조를 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제사가 이제 엉망으로 변하니까 안식을 지키는 것도 또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어요. 또한 이방인들과 다시 통혼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또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거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느헤미야 3장 10절부터 2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살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잠시 2년 동안 페르시아 왕궁으로 가 있었던 그 시기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불과 한 14년 전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낭독할 때에 그 율법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던 자들이잖아요. 회개했던 자들이잖아요. 스스로 새로운 언약을 만들고 자기 이름들 서명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우리 삶에 저주가 임해도 좋습니다. 맹세했던 사람이잖아요.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정말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큰 기쁨을 봉헌식과 함께 다 같이 온 가족들이 같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소문도 일어났었잖아요. 그랬던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2년 만에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 아닌가요? 허탈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3주 동안 유다 백성들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 부흥의 모습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었는데 지금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어쩌면 이 느헤미야서가 이제 13장이 구약의 맨 마지막 사건이거든요. 말라기서 그 선포 이후에 13장 4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잖아요. 저도 2018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해피엔딩으로 마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상황적으로는 너무나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허탈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이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할 부분은 실망스러운 유다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요, 실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과 변화를 다시 시작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또 다시 시작하는 느헤미야예요. 성도님들이 만약 바로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였다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 바라보며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이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임기가 다 끝나서 이제 페르시아 왕 옆으로 가서 왕궁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자꾸 이 유대 백성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보고 싶다. 이들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같이 열심히 같이 잘 하나님 섬겼는데 계속 잘 섬기고 있겠지? 궁금하면서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여 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나의 백성, 유대 백성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온 건데 딱 돌아와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엉망으로 다 변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 상황에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나 그냥 다시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결정한들 그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해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다시 14년 전에 그가 했던 그 개혁의 일을, 그 변화의 일을 다시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알 수 있는데 8절과 9절에서 느헤미야는 화를 내면서 도비야의 그 빌롱잉을, 그 물품들을 다시 밖으로 다 내던지며 도비야를 내쫓습니다. 도비야, you don't belong here. Get out. 화를 내면서 내쫓았어요. 11절에서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나 없는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레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처소를 세웠어요. 그리고 12절에서 다시 백성들에게 격려하여 11조를 내게 하고 11조를 다시 그 곳간에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다시 안식일을,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을 다 금지시켜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벌써 다 14년 전에 했던 일 아닙니까?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맹세했던 거예요. 지금 다시 느헤미야가 이 일을 다시 시작한들 이 유다 백성들은 얼마 후에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잖아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노력이 좀 쓸데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합시다라고 그렇게 독려한들 느헤미야가 죽던가 아니면 느헤미야가 다시 다른 곳에 가면 이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갈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불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염없이 막 눈물이 막 났어요. 내가 바로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그 똑같은 일을 다시 시작하는 그 결심을 했는데 저는 바로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고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 실망스러워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또 이것을 또 다시 일으킬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를 바라봤는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2018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이 한 해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적으로 치면 이틀도 안 남았죠. 성도님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어떠한 심정이신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별로 이룬 것이 없고 또 여러 번 넘어지고 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또 절망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주변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느헤미야 마찬가지로 신실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2018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2019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과 함께 노력하며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때마다 다시 곧바로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벼룩 또 낯짝이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면목이 어떻게 다 사실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또 넘어지고 어떻게 다시 또 결심할 수 있어요. 미안해서 못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래요. 그런데 감사한 게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틀림없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해도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져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할 겁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모순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안에는 죄를 은근히 즐기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또한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같이 왔다 갔다 내 삶을 주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계속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쉽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죄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하시면서 실망스러워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야, 내가 너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야. 야, 나 너 포기할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죄와 싸워야 해요. 주님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거기 그대로 포기하고 멈춰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때 부활체를 입고 온전히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아직도 이 죄악된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항상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막 넘어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넘어지면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곧바로 일어나야 한다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화를 위한 이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돼요.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 진 싸움은 아니에요.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워싱턴 필그림교회 성도님들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좀 더 많이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새해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영어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 항상 쓰레기 같은 것이면, 영양가 없는 것이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도 garbage, 쓰레기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저는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살짝 바꾸고 싶어요. 말씀 in, 말씀 out.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언어와 행동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부터 매년, every year, 1월달과 2월달은 전교인 성경 통독 집중 기간으로 정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1월달과 2월달 말씀 많이 읽으며 새해를 시작하도록 독려할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욱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특히 새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두 달, 1월 달과 2월 달은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읽자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될 수 있으면 TV 보는 것도 끊고 될 수 있으면 인터넷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그 시간도 많이 줄이고 또 우리 삶에 짜투리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짜투리 시간 다 모아서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두 달 안에 적어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신약 성경은 다 통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신약을 통독하신 후에 구약도 트라이하셔서 통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2개월 안에 신구약 전체를 이독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오늘 주보 사이에 제가 간지 두 개를 이렇게 끼웠는데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종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 종이 여기 밑에 열 가지로 어떻게 성경 통독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 서로 격려하면서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제안이 있어요. 특히 서로 점검하라 8번 서로 카톡방 이용하면서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목장과 전도회별로 많이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요 성경 읽기표도 나눠드렸어요. 이거 꼭 가져가셔서 이름 다 적으시고 1월달과 2월달에 성경 읽은 만큼 다 마크하셔서 3월 첫째 주에 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일독하신 분 혹은 구약 일독하신 분에 하여서 이 머그컵을 선물로 드릴까요? 네. 근데 일독도 안 했는데 머그컵 달라고 떼쓰시면 안 줘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읽으신 분만 드릴 거예요. 일독하신 분만 드릴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똑같은 디자인에 2010년은 색깔이 바뀔 거예요. 파란색, 그 다음엔 초록색, 노란색, 뭐 하여튼 보라색. 아주 다 이쁜 색깔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컵이 지금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집에 다 컬렉션으로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과 방문했는데 어? 왜 너는 그 컵 없어? 나 못 읽었어.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한 해를 시작하면 영적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다 성경 일독씩은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성화를 위해 마음 먹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거예요.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올게요. 느헤미야는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낙심스러운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미 14년 전에 했던 그 똑같은 일 다시 다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변화를 위해 이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유다 백성들은 나중에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도 거의 기정사실이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이 개혁을 주도했어요. 다시 변화를 선포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신실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perfect 할 수는 없지만 faithful 할 수는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영어로 God did not call us to be perfect. God called us to be faithful.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시 신실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곧바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오뚜기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한다 할지라도 매일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신실하심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이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으셨든지 간에 다시 일어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2019년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채우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삶의 큰 도약과 발전과 성장과 성화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